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고전종로작 인민총권을 더욱 강화하자와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종로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소정이시다를 마자룬 노동당이 최근 신문 서브 차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.